간직할 수 있겠죠. 예쁜 기억으로 약속할 수 있겠죠. 나만 사랑한다고 거짓은 아니겠죠. 나를 보는 눈빛 세월이 나를 병들게 해도 그대 잊지 않겠죠. 다시 한 번 말해주어요. 세월이 나를 또 데려가도 그대 잊지 말아요. 그대 잊지 말아요.